모두의 해이 울며 금빛 놀이 황홀하고 저녁 노을 지난 날이 그리워라. 바다에는 작은 배가 고기 잡아 돌아오고 갈매기도 집을 찾아 바위 섬에 선도자